어찌도 시커먼 비가 와 네 걱정이 커서 너 잠들은 그 하늘은 조용한가 봐 여기요 비가 와 내 두 눈에 흘러 실이 서러워 몇 시간이 지나도 핸드폰은 침묵 오늘 하루도 길고 혹시나 해서 여러 번 본 게임 초대만 있고 어저께 보낸 문자 아직도 답이 없어 무슨 일 있나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덕분에 왼쪽에 눈에 초점 없이 지내 괜찮아 근데 시간 참 더럽게 안 가네 Oh.